Romeo. 'Cause you know I'm a royal, royal. Diamonds in the gold. Do it like a royal, royal. 그게 나라고. 거짓말없이 나도 내게 걸어가. 내 걸음걸이마저도 당당해. 그게 나니까. 'Cause you know I'm a royal, royal. Diamonds in the gold. 진짜 너와 평창까지 대체 너야 너야 너야 너야 너 날 보여줄래. 내 걸음걸이부터 눈빛까지 so royal. 다들 물어봐 how can I be like you holo 나 소리지 말고 보여줘 be loyal to yourself 가자 너 대한 거 보여줄 때 that's royal I like 아무렴 못해 숨을 필요 없어 시선에 지금부터 let them know your name 난게 I love it 지금 이 순간 오직 너에게만 집중해 내게 중요한 건 언제나 be yourself 흔들림 따위는 없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상에 보란된 모든 걸 보여주고파 나 누구보다 환하게 빛나는 그런 나인걸 Cause you know I'm a royal, royal Diamonds and the gold Do it like a royal, royal 그게 나라고 거짓말없이 나도 내게 걸어가 Right.